사실 그래, 쪽팔려. 전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할 때, 그 이제 스승의 날이 있으면 철학과 학생회에서 이 선물을 마련해서 줘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까칠해서 시간 강사가 스승이냐 그러면서 이게 선물을 안 받아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뻔뻔해진 것 같아. 뻔뻔해져서 그냥 받게 되네. 아, 쑥스러워. 자, 다시 지옥견 3곡을 봅시다. 이 지옥문에 쓰여 있는 이 지옥문의 이 구절은 아주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고, 명문 중에 명문이니까 참 그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냥 우리말로 된 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노라.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굉장히 애잔하면서도 막 이게 좀 파고드는 느낌이 있죠, 이 구절이. 그러니까 한국어의 이 표현이 어떻다 저렇다를 떠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번역하시느라고 애썼으니까 그런 딴 얘기 하지 맙시다. 근데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즉 고통, 이제 여러분들 영어 표현하고 함께 대조해 가면서 봅시다. 지금 영어 표현은 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rough me 이렇게 되어 있죠. 이탈리아는 per me 나를 지나서. 그런데 영어로는 지금 through me인데, 아, 이게 이태리어로는 지금 페르메 이렇게 돼 있어. 페르메, 나를 거쳐, 나를 지나서. 근데 이 이태리어 페르라는 말에 나로 인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 이완치 선생은 지금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갖고 한마디 이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너무 그 표현이 그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 페르메 그러면. 그러니까 지옥의 문,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문이잖아요. 1인칭이죠. 그러니까 지옥문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지옥문 위에 이게 써 있는데, 이 지옥문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지옥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쳐, 그러면 이 나 지옥문을 거치면, 거쳐가면 이제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돌런트 돌, 이터널 돌,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태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우리말로 하면은. 번역이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읽는 거야, 그렇게. 슬픔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이라고 돼 있는데, 고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통이라고 돼 있는 걸 비탄이라고 옮길 수도 있어요. 비탄. 나를 거쳐 영원한 비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나가면 영원한, 아니 나를 지나가면 슬픔의 도시로 들어간다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가면 영원히 비탄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으로, 그 길 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파멸에 이른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문을 거쳐가면, 일단 요 세 구절 through me, 여기 돼 있는 세 구절 있잖아요. 세 구절. 요거는 고통뿐이지. 고통과 비탄. 정말 지옥 아니에요? 끝장 아니야? 이 들어가면. 근데 이 지옥이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 구절이야. 지금 이게 지옥문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다 해서 아홉 줄이에요. 3, 3, 3 각각이 지금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정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을 때 정의는 공정성을 말한다고 했죠. 공정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내 창조주 말이에요.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여.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지옥 문이니까 지옥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내가 왜 생겨났느냐? 공정성 때문에. 벌 받은 놈은 벌을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착한 일한 사람은 복을 줘야 되고 하는 게 이게 공정함이잖아요. 이 공정함으로 인하여 나는 생겨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 지금 지옥에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연옥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쁨만 있는 세상에서 슬픔을 알 수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쁨은 슬픔이 잠깐 멈춘 순간일 뿐이야. 그지? 아, 갑자기 시적으로, 어우, 토 나와. 저녁에 떡라면 먹었더니, 비빔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선과 악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의 공정함, 즉, 신의 정의가 구현된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라이멀 러브예요. 그게 사랑이 신의 사랑,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지옥이 딱 눈에 보일 때, 그때 연옥도 천국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지옥을 그러니까 거쳐가야만 천국의 복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옥을 거쳐. 근데 페르메 그러면 나로 인하여 나를 지나 나를 거쳐. 근데 이 나를 지옥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읽고 있는 나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읽고 있는 나라고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우울해지죠? 어? 나 때문에 슬픔에 도시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영원한 비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나로 인하여 파멸에 이른 사람이 있는지, 가령 이 지옥문이 나라고 생각하면, 윤상훈, 있지? 생각하고 있어? 많이 생각해야 돼. 이게 한번 쫙 우리가 이제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지옥문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페르메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읽을 때 얼마나 갑자기 나로 인하여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물론 이게 지옥문이 1인칭으로 썼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읽는 우리는 나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렇죠? Through me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자가 딱 읽을 때 어찌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 착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 나 때문에 슬픔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 때문에 영원한 비탄으로 들어가고 나 때문에 파멸에 이른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저 로댕의 지옥문 그 앞에 서서 그걸 보면 전에 저기 삼성 태평로에 있는 삼성 본관 거기서 로댕 전시할 때 지옥문 왔었어요. 그 가서 예? 아직도 있어요? 그 로댕 갤러리가 저기 4번? 돈을 내면 그게 어디 있어요? 로댕 갤러리가 어디 있어요? 대변 거기 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얼른 왔다 돌아가는 줄 알고 얼른 가서 봤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몇 번째 4번 이런 걸 찍어주는 게 아 그래요? 하여튼 읍내 살아야 돼. 읍내 안 사니까 읍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에서 아 이거 동대문 서대문 이런데 서대문 살거든요. 안 돼 시골이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읍내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다 한번 그 지옥문 앞에 한번 가서 네? 지옥문 앞에 가서 요거 읽었으니까 지옥문 구경하고 와야지. 딱 보면은, 아, 내가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옥인데, 이제, 읽는 나도 나죠. 어쨌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 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이니까, 지옥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거기 영어로 된 문장을 보면은, All hope abandon, ye who enter in. 이렇게 돼 있어요. 어? abandon이 무슨 말인가? 버리다. 패대기치다라는 뜻도. 예? 남겨두다. 그 말이죠. 남겨두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남겨둬라. 버려라. 그러면 이걸 달리 말하면 여기는 희망은 들어갈 수 없다. 그 말 아니에요? 희망은 들어갈 수 없는 곳. 달리 말하면 절망의 장소죠. 응? 맨 마지막. 희망이 반대면 절망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놈들 다 절망이야. 끝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이마미치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희망을 버리면 그게 지옥이 된다. 이 구절을. 딱 그걸 읽으니까 아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 희망을 버리면 지옥이야. 박지영 씨 어때? 희망을 버리면 지옥이야? 그런 것 같아? 희망 있어? 괴로워? 어 그래. 희망 버려. 그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들은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버려라. 이제 너희는 끝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 지옥문이 가지고 있는 이 1차적인 뜻은. 근데 희망은 들어갈 수 없다. 절망의 장소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희망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라. 호연 알겠나? 네. 희망을 버리지 마. 주입식 네. 교육을 받는다 해도 대학 때문에. 응, 그러니까. 대학 그거? 별거 아니다. 희망을 버리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All hope abandon, ye who enter in. 그러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이는. 지금 기왕이면 말이죠.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라.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좀 더 시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산문처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태리어는 우리가 해독이 잘 안 되니까 영어 문장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Created me, divine omnipotence. Omnipotence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지혜인데 최고 힘 omnipotence는 신의 특징을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알며 전능하다는 것. 전지 전능이 신의 특징인데 여기 omnipotence가 전능함이에요. 전능. 옴니포텐스. 신의 의지를 말하는 거지요. 신의 의지를. 그 다음에, the highest wisdom. 이게 이제, the highest wisdom. 여기 신의 지혜. 그리고 신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 사랑이 있어. 그래서 신은 의지와 지혜와 사랑의 존재. 의지와 지혜와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옥문 위에 써 있는 이 구절. 이 구절에 단테가 생각하는 또는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의 데피니션, 신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어떤 존재냐? Divine Omnipotence이면서 Highest Wisdom이면서 최초의 사랑이기도 한 존재. 이게 신이다 이거죠. 숭고한 Sublime Creator. 숭고한 Sublime, 숭고하다는 거죠. 숭고한 창조주는 전능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이 프라이멀 러브 사랑의 시초인 존재가 아 지옥을 근데 그런 존재가 왜 지옥을 만들었냐 지옥이 있음으로써 정의 객관적 공정성이 구현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부분에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오늘 또 나눠준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 표. 표. 표에 보면 이제 지금 3곡이 지옥문이잖아요. 그럼 4곡부터가 이제 지옥의 이제 본격적인 이게 지옥의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장소가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까지 있고 그게 왼쪽에 이제 4, 5, 6, 7, 8부터 34곡 곡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그다음 행이 죄야.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 영혼, 음란함과 애욕, 그다음에 탐식, 재물의 죄인들, 낭비, 인색, 분노, 이단자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린 다 조금 좀 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뭐 그냥 좀 이렇게 이 부분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어쨌든 뭐 제 구원인 제우스에게 대항했던 거인들쯤은 뭐 하반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죄가 있고 벌이 있잖아요. 이 벌을 보고 견딜만한 걸로 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냥 죄를 보고 견딜만한 걸로 골라봐. 이렇게 뭐 견딜만한 게 뭐야, 자네?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음? 림보? 그냥 결국 고작 아니 그게 제일 만만하다 이거죠. 어. 나는 그래도 저기 뭐 맞부딪히면서 서로를 모욕 이 정도는 견딜만해. 서로 이제 서로 즐겨보는 거야. 이 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 뭐야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너 뭔 벌 받을래 이제 죄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단테 그 신곡 지옥편에 나와 있는 벌을 가지고 벌 잡아보기 이제 놀이를 하는 거야. 너 걔들 뭐 할래? 그래서 나는 뭐 하반신이 얼어붙은 호수에 잠겨 있음. 어? 얼어붙은 호수에 하반신 잠겨 있음. 이렇게 그거 하면 너는 제우스의 고향에 대항했던 거인들이로군. 이렇게 이렇게 벌부터 체크한 다음에 죄를 따져 묻는 것도 썩 재밌는 이런 걸 저는 이제 지옥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이런 죄와 이런 벌을 참 생각해내는 것도 상상력이 탁월한 이 단테. 뭐 오늘 저기 이 양반은 뭐 하고 싶어? 무슨 벌 견딜만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말고. 저 이빨로 작용을 물었대도. 아 지금 변태 같은데. 약하게 물면 되죠. 어? 약하게 물면 되잖아요. 약하게 물면 된다고? 뜯어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약하게 물면 뜯어지겠나? 차라리 응?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머리가 등 뒤쪽으로 돌아감 이런 게 어때? 이거는 뭐 좀 견딜만 하겠네. 난 앞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좀 역겹죠. 신체의 여러 곳이 갈라진 형별 이런 건 좀 그렇다. 그죠? 근데 이 죄와 벌이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령 신체의 여러 곳이 갈라지는 형벌 이렇게 보면 정치나 종교의 불화를 일으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와 벌이 약간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자연의 순리를 어김 남색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겠죠. 이런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용서를 해줍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9곡을 보세요. 제9곡에 5원 디스 성벽 이렇게 돼 있죠. 그 표를 보면 제9곡에 보면 성벽이 있는데 성벽 그게 있는데 곡이 제9곡 있잖아요. 실제로 단테가 이 지옥편을 서술을 할 때 진짜 지옥 그러니까 지옥도 지옥의 언저리가 있고 진짜 지옥이 있잖아요. 제9곡부터가 진짜 지옥다운 지옥으로 들어가요. 디스 성벽을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빨로 자기 몸을 물어뜯음 이 정도는 아직 지옥 체크하지 않은 거야. 제9곡부터가 진짜 지옥다운 지옥. 근데 여러분들 9곡이라고 하는 것에 유념을 해야 돼. 제9곡이면 3, 3은 9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3이 중요한 숫자라고. 3, 4문 9.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제가 지금 방금 제 9곡부터가 진짜 지옥다운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바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옥편 제 9곡은 어떨 것이며 천국편 제 9곡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바로 이어서 연옥편도 천국편도 다 9곡부터가 진짜 연옥다운 연옥, 천국다운 천국이 9곡부터 제 9번째 곡부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제 9곡을 펴봅시다. 지옥편에. 지옥편은 이 펴 가지고 반성만 하면 돼. 지옥편에 효과는 충분히 있어. 이 반성만 하면 돼. 지옥편 제 9곡을 펴봅시다. 제 9곡을 펴보면 9곡의 89행. 책으로는 57페이지. 제 9곡 89행. 57페이지. 9곡의 89행 보면 아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보였는지 그분은 성문으로 다가가 회초리 하나로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문으로 다가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 지옥 탐험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제 9곡이 지옥편에서 제 9곡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옥편 제 연옥편은 연옥편 역시 제 9곡이 진짜백이 연옥으로 들어가는 부분 연옥편도 천국도 역시 9곡부터 그러니까 연옥편 제 9곡 49행 책으로 259페이지 펴보세요. 연옥편 제 9곡 49행 거기 보면 이제 너는 벌써 연옥에 도착하였으니 이 연옥편이 9곡이 나왔는데 이제 연옥에 도착했으니 이렇게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진짜 연옥다운 연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벌써 연옥에 도착하였으니 저기 주위를 둘러막은 절벽을 보아라. 저기 벌어져 있는 듯한 입구를 보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주석 11번을 보면 이제야 본격적인 연옥의 입구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제 9곡의 연옥에 본격적인 연옥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편 역시 마찬가지. 천국편의 제 9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제 9곡의 118행 거기 보면 그대들 세상이 만드는 그림자의 끄트머리가 닿는 이 하늘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다른 영혼들보다 먼저 올라왔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석 40번을 보면 금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새 행성 중 가장 끝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들 세상이 만드는 그림자의 끄트머리가 닿는 이 하늘 달리 말해서 지구죠. 그대들 세상이 만드는 것이 지구의 영향이 미치는 한계가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는 지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즉 여기서부터가 진짜 천국이다. 진정한 천국이다. 그게 제 9곡. 그래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모두 제 9곡부터 본격적인 그 장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점을 유념해 둡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편으로 다시 왔어요. 지옥편은 지옥편 제일 마지막 33곡. 아까 그 이제 수많은 벌을, 죄와 벌을 다 견디고 맨 마지막에 33곡, 206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제 가봅시다. 33곡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면 길잡이와 나는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험난한 길로 들어섰으니 휴식을 취할 생각도 없이 그분은 앞에서 나는 뒤에서 위로 올라갔으며 마침내 나는 동그란 틈 사이로 하늘이 운반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그랬어요. 하늘이 운반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뭐죠? 별이죠. 별밖에 더 있겠어요? 하늘에서 아름다운 게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름다운 거라고 뭐 있나? 뭐 아름다운 뭐 다른 뭐 있어요? 하늘에서 뭐 아름다운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없죠. 하늘이 운반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 별들을 보았다. 별들을 보았다. 그렇죠? 거기 아 이거 붙였어요. 영어로 then 맨 마지막 문장 then we came forth 지옥편의 34곡 맨 마지막 문장 then we came forth 우리는 밖으로 나와 To see again the stars. 다시 별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와 다시 별을 보았다. 여기 라틴어 아니 이태리어 스텔레 레 스텔레 더 스타스 똑같아요. 레 스텔레 더 스타스 스텔레가 별이고 영어 스타스 별을 보았다. 다시 리베드 다시 별을 보았다. 레스텔레 더 스타스 신곡은 각각의 곡 천국 지옥 연옥 다 맨 마지막에 스텔레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게 또 신곡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스텔레 맨 마지막에 스텔레 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도 이거를 좀 봐야지.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다시 보았다 별들 뭐 이렇게 좀 아이 낯가지럽다 아 얘야 이렇게 안 되니 좀 이렇게 멋져지지 않는다 그죠 아 괴롭다 어떡하면 좋으니 아 신곡을 읽는 동안만 국어를 좀 바꿀까요 최소한 영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 이게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일본은 일본 이력본 중에는 일본에는 이 단테 신곡 번역이 굉장히 여러 종 나와 있거든요. 완전히 시처럼 정말로 이 가능하면 이 어순도 좀 따라서 번역 나온 것도 좀 있어요. 이태리어로 이태리에서 옮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우리는 밖으로 나와 다시 보았다 별들 이렇게 별들을 뭐 이쪽 이 정도로 뭐 이 정도로 옮긴 것도 있어요. 어쨌든 맨 마지막 문장이 별들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편에 33곡 연옥편 33곡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그 성스러운 물결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난 나무처럼 순수하게 다시 태어났으니 별들에게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만 pure and prepared to rise up to the stars. 이태리어로는 puro disposto a salire alle stelle. To the stars. 이게 alle stelle. 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이죠. Puro è disposto a salire alle stelle.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역시 별들. stars로 끝나죠. 마지막에. 여러 편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유념해 두라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편도 맨 마지막에 딱 보면은 여기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으니 별들과 태양과 별들 움직이는 사랑 덕택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영어 문적으로 하면 The love then moves the sun and all the other stars. 이렇게 돼 있어요. 별들은 하느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단테의 신곡 전체가 지향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별들. 어쨌든 지옥편 마지막에 별들을 보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 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길 넘어와서 이제 그 수많은 죄와 벌을 구경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연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연옥은 연옥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지옥과 천국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서 말이 많아. 연옥에 대해서 왜 말이 많냐면 연옥은 푸르가토리오입니다. 이 단테 신곡의 연옥명이 푸르가토리오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푸르가토리움 끝머리 UM 붙으면 이게 라틴어죠. 푸르가토리움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푸르가레. 푸르가레라는 게 깨끗하게 하다. 퓨리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난 푸르가토리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씻어내는 곳을 가리킨다. 연옥은. 근데 이 죄를 씻어내는 곳이 왜 말이 많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 누구지? 그 필립 아리에스인가? 아니다. 필립 아리에스가 아니라 연옥의 탄생. 자크르 고프라고 하는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쓴 책 중에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연옥은 서양에서 12세기에야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성서에는 연옥이 없어요. 연옥 얘기가.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야? 지옥 아니면 천국밖에 없어요. 성서에는. 근데 이게 이제 여러가 연옥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연옥이 왜 등장하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자크 루코프의 연옥의 탄생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석된 게 보면 장사 속이 좀 있어요. 장사 속이. 여러분들 저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알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면제부. 면제부 뭐예요? 면제부가 뭐야? 죄를 왜 면해줘? 예? 예? 누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데? 죄를 왜 면해줘요? 지옥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면제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면제부는 연옥이 있기 때문에 면제부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애들은 끝장이야. 제 몸을 물어뜯고 있어야 돼, 계속. 안 돼. 지옥에서 못 나와. 지금, 지옥 나온 애는 단테하고 베르길릴 수밖에 없어. 얘네들 일단 이게 뭐라 그럴까. 저기 뭐지? 관광 같잖아. 이게 투어잖아, 투어. 투어리스트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돼. 면제부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저기, 아버님 돌아가셨죠, 이번에? 예, 지금, 그러면서 신부를, 지금 연옥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연옥은 기도발로서 나올 수 있어. 연옥에 있는 사람도 노력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도 노력하고, 이 살아있는 영혼들도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갈 수가 있어. 근데 요즘 기도하기 좀 어려우시죠? 면제부로 대신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면제부는 그러니까 연옥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물건이다. 이게. 즉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쁘게 쓰이면 장사 속으로 쓰여요. 근데 좋게 쓰이면 어떻게 돼?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이지. 죄를 씻어내는 곳이니까. 지옥에서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벌을 아무리 100년이 가도록 아무리 많이 벌을 받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지 우리가. 저도 천국은 심심하지만 지옥은 어렵고 연옥이 딱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가령 뭐 저기 제 12곡쯤 이런데 가면은 막 토마스 아퀴나스 막 이 책 읽다가 대가리 지나는 인간들이 많은데 가서 물어보려고 지금 내가. 토마스 형님 책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스콜라처럼 너무 대가리 지나요. 이렇게 가서 좀 여쭤보고 막 이러려고 내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신 분들 뵙고 공부도 좀 하고 중세 철학 세미나 이런 거 하면 좋잖아. 연옥이 좋아. 지옥에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 애들이 막 벌 받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어. 근데 천국을 가면 천국 얘기 읽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읽어봐요. 아 천국 보면 맨날 막 찬송가만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덕담만 나누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부할 틈이 없어. 연옥이 최고야. 연옥이. 연옥이 왔다야 왔다 왔다. 철학자들 막 연옥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연옥이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중세 그. 저 베르나르두스는 아 베르나르두스 천국에 있네 어쩐지 아씨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잠깐 다녀올게요 천국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가톨릭에서 12세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12세기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서에서는 그 전거를 찾을 수 없어요. 연옥은 그리고 연옥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연옥이 있음으로 해서. 연옥이 있음으로 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연옥에도 역시 이제 연옥은 지난번에 제가 나눠준 여러분들 연옥 지도 있죠. 연옥 그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보면은 연옥 역시 제 7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연옥 권역이 그렇잖아. 봐봐. 있어. 7개의 권역으로. 중간에 달리기 하고 놀고 다니는 애들 있고 안 좋아 얘들이 좀 그죠? 뭐 조금 판타스틱하죠 연옥이.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고르세요. 연옥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연옥은 이렇게 보고 여기 취향대로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연옥 어디가 마음에 들어? 자네 어디가 마음에 들어? 여기 태만의 죄. 아 태만한 자들이 태만한 자. 어디가 거기가 제 사고역인가? 그렇죠. 연옥 역시 아까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9곡부터 본격적인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의 안쪽 문 4문이 제 9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권역이 10곡부터 12곡까지가 제 1권역. 거기 제 1권역 거기 있잖아. 제 1권역이 10곡부터 12곡까지지. 그 다음에 제 2권역은 13곡에서 15곡까지가 제 2권역. 그 다음에 제 3권역이 분노잖아요. 거기가 15부터 17곡이 분노. 제 4권역이 태만이야. 그게 17곡에서 19곡. 제 5권역은 탐욕. 20곡에서 22곡. 제 6권역이 23곡에서 25곡. 제 7권역이 25곡에서 27곡. 거기까지가 제 7권역이에요. 근데 다 해서 33곡이잖아, 연옥도. 그러면 27곡 이후에는 뭐예요? 여긴 나머지? 그게 아니라 천국의 예고편. 천국의 예고편. 그러니까 27곡 이후부터 천국편의 제 8곡까지가 천국의 예고편이자 뭐 입문편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딱 33곡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연옥에서 맨 마지막에 물론 별을 향해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연옥편을 읽을 때는 제 1곡은 물론 연옥의 서곡이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 9곡은 본격적인 연옥이 시작되니까 읽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멋진 곳이 어디냐? 27곡인 거야. 연옥은 27곡이 주구 정말로 멋진 곡이 연옥이 27곡이 되는 거겠죠. 왜? 28곡부터 천국이 예고편이니까 연옥의 절정은 27곡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꼼꼼하게 있습니다만은 27곡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아 미치겠어. 저는 27곡 이 마지막을 보면 이 질투가 막 불러 일어나는 거야. 질투가.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단테 신곡은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에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27곡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40편을 보면 너의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하여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옳지 않으리니 너에게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어. 아유, 왕관과 주교관을 씌우노라. 이게 이제 27곡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연옥이 끝나고 28곡부터 천국 예고편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에, 이제 단태의 의지가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해졌어. 지옥과 연옥을 거쳐서. 그래서 너는 이제 세속적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 정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관 모든 것을 베르길리우스가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승이 이제 나는 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하산하여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단태 일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 집에서 혹시라도 있는 분은 영국의 콤퍼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다윈의 외손녀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요새 다윈 탄생 200주년이잖아. 콤퍼드, 프란시스 콤퍼드인데, 이 사람이 쓴, 쓰여지지 않은 철학이라는 것을 이 책에 보면은, 이 콤퍼드의 논문들을 갖다 모아놓은 것인데,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 나타난,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 있지, 에로스. 진리를 탐색하는데, 진리 탐색. 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플라톤의 향연에 나타난 에로스 개념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 이 콤포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테의 신곡이야말로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주석서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하고, 단테의 신곡에, 특히 27곡. 요거하고를, 연옥편 27곡, 요거를 연결지어서 해설을 해놨어. 한 번쯤 여러분, 혹시라도 서점에 가서, 뭐, 읽어보세요. 이 플라톤 향해 나타난 에로스. 이 콤포드의 이 쓰여지지 않은 철학을 제가 처음에 영어로 읽을 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게 내가 모자라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런 석학들은 한마디로 팍 말하면 이게 진리를 향한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내가 어드밴스드 스터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걸 참조하면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연옥은 제 1곡부터 8곡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9곡부터 본격적인 연옥, 그 다음에 제 1권역부터 제 7권역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제7권역이 27곡에서 끝나고 27곡 이후로는 천국의 예고편이다. 그 말이죠. 천국은 동굴벽인데 연옥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1곡하고 제9곡하고 27곡은 연옥편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 자, 제1곡을 봅시다. 아, 이 표현 좋아요. 제1곡. 보다 편한 무리를 달리기 위하여, 보다 편한 무리를 달리기 위하여, 보다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랑해진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지옥이죠? 내 재능의 쪽배는 돛을 활짝 펼쳤으니, 쪽배, 이게. 내 재능의 쪽배는 돛을 활짝 펼쳤으니, 그토록 참혹한 바다를 뒤에 남긴 채, 이제 나는 인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저 둘째 왕국을 노래하련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저 둘째 왕국. 이게 연옥에 대한 단테의 정의죠. 지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지옥은 어떻게 돼? 지옥 문 앞에 보이소. 여기 들어가는 놈 희망을 다 패대기 칠 것. 이렇게 돼 있잖아.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 연옥은 하늘, 영혼을 깨끗이 씻기만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 저 천국은 좀 심심해서 안 갈랍니다. 그러면 덜 씻으면 되는 거야. 뭐 좀 남았는데요. 이태리 털이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 가령 뭐 나하고 저기 성년이하고 이렇게 우승이하고 이렇게 저 우리 우승이하고 이렇게 연옥 갔는데 야 성년아 이태리 사월 좀 주라. 아, 저 빨리 씻고 저 천국 가야 돼요. 이런 개새끼가 막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좀 덜 씻고 계세요. 연옥 좋으시다면서요. 막 이런 거야. 그럼 나 그때 얼른 이제 하나님한테 이런 거지. 제가 성체조배시에서 성서 숨겼어요. 이렇게 막 일러버리면 그러면 하느님이 이태리 타올로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없더라. 돌로 문제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서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긴 구원의 가능성이 있죠.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내 재능의 쪽배는, 아유, 거기 좋은 표현이지. 내 재능의 쪽배. 그러니까 내 능력 것으로, 내 재능의 쪽배는, 쪽배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실은, 아, 그래, 쪽배 좋은 말인데. 아마 이걸 게 이태리. 피초레타 비르카. 나비첼라인가? 이게 피초레타. 표현 좋잖아요, 피초레타. 이게 뭐냐면, 뭐지, 이제, 서반어로 뽀키토. 존만한. 작은, 조그만. 아주, 아, 리들, 어, 베리 리들. 그런 말, 피초레타. 발음하기도 좋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이 하는 걸 들어보잖아. 그럼 이게 진짜 감긴다고. 아, 이게 이탈리아는 바로 노래가, 이태리는 노래가 돼. 피치레데. 이게 되는 거라. 이게 저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여러분들 그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곤돌라. 그 배를 생각하시면 돼. 거기다 돛을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그마한 배죠. 곤돌라처럼. 그래서, 아, 그런 사진을 한 번씩. 아,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찾아보세요. 그 베네치아 운하에서 곤돌라를 갖다 그 사공이 그 산타루치아를 부르면서 산타루치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거 하면서. 오늘 이렇게 떡라면 먹고 너무 심하게 말한다 지금. 그 산타 루치아를 보면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배는 살같이 그다음 뭐였지? 바다를 지나는. 근데 사실 그게 바다가 아니야. 살같이 바다를 지나는 배는 해병대 고무보트밖에 없고. 푹 하고 가는 거 있잖아. 걔네들 침투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고. 사실은 운하야, 운하. 베네치아. 산타루치아를 부르네. 그러니까, 네 배는 살같이 운하를 지난다 해야겠죠. 근데, 살같이니까 돛대를 달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테가, 내가 능력은 비록 모자라나, 어쨌든, 피처레타라고 했으니까, 자그마한, 이거는 아주, 베리 리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베리 리틀. 베리 리틀이니까 내 비록 작은 재능이나마 활짝 펼쳐서 이제 연옥을 이야기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표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배라 그러면 왠지 쪽으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내 재능의 자그마한 배는 이래도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혹한 바다 그럼 지옥이죠. 오 성스러운 무사이여 나는 그대들의 것이니 죽었던 시가 여기 되살아나게 하고 또한 칼리오페가 잠시 일어나. 칼리오페는 학물과 예술의 여신 무사이 중에 가장 으뜸가는 여신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으며 서사시를 수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리오페는 서사시의 여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무사이 여신이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사시의 여신, 무사이 여신들을 부르면서도 특별히 칼리오페를 부르는 거죠. 잠시 일어나 저 불쌍한 까치들이 호된 타격에 용서를 바랄 수도 없게 만들었던 멋진 음악으로 내 노래를 이끌어주소서 이랬어요. 지금 이 지옥편은 노래가 아닌데 지옥에서 무슨 제 몸을 물어뜯기 바쁘고 말이야. 이런데 무슨 노래를 하겠나. 근데 연옥부터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옥편 읽을 때는 흥겹게 읽는 거야. 읽을 때 보다 편한 무리를 달리기 위하여 이렇게 읽는 거야. 예? 산타 루치아를 부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읽는 거야. 여러분 즐거움이야. 이제 여기서는 즐거워. 뭐 여기서는 교만 좀 해도 어때? 아까 누구야? 탐욕 좋아. 태만도 좋아. 좀 게으르면 어때? 어쨌든 언젠가 이태리 타월만 있으면 이태리에서 나왔잖아. 이태리 타월이. 우리가 다 처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그걸 때를 문대나 보다. 응? 막 이탈리아 가갖고 막 이태리 Where is 이태리 타월? 막 이런 어쨌든 좀 어때? 여기는 어쨌든 어때요? 희망이 있어. 하늘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하늘로 오르기 합당하게 돼. 걱정 없어. 멋진 내 노를 이끌어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중세 가톨릭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의 상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 진정한 구원은. 그게 두 번째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그것까지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조건이야.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연옥편 1곡에 나오는데, 이 연옥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겠죠. 다음 시간에 연옥편을 이제 계속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숙제 알고 있죠? 숙제. 연옥, 지옥, 천국 중에 각각의 곡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씩 골라서 왜 내가 이 구절을 마음에 들어 하는가에 대해서 써와야 돼. 다 해서 A4용지 반매. 숙제 처음 하는 사람들 A4용지 반매 처음 하죠. 지금 숙제 A4용지 반매까지. 예. 그리고 오늘 지옥문에 쓰여있는 문장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외워오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외워오는 사람이 가산점. 그거 외우는 가산점 있어요? 외워야 돼요. 다음 주에 보십시다.